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무얼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하여도 허한 눈길만이 돼도 와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모습으로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낙엽처럼 쌓이고 차가운 바람만이 나의 곁을 스치면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옷깃을 세워 걸으며 숨 지려 하여 떠나가던 그대의 모습 보일 것 같아 다시 돌아보며 눈물 흘려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알지 못하는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소리 없이 내 맘 말해볼까. 물어보지 못한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때론 느껴 서러워지는데 귀 맞은 채로 서성이는 마음에 날 불러주오 나지막히 말없이 그대를 보면 소리 없이 걸었던 날처럼 아직은 난 가진 것 없는 마음 하나로 난 한없이 서 있어. 잠들지 않은 꿈 때문일까. 지나치는 사람들 모두 바람 속에 서성이고. 잠들지 않은 꿈 때문 비 맞은 채로 서성이는 마음에 날 불러주오 나지막히 말없이 허공에 퍼 내 노래는 끝나지만 내 맘은 언제나 사랑이라 말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눈 모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속삭이던 우리 황금빛 꿈결 속에 부드러운 미풍을 타고서 손에 잡힐 것만 같던 내일을 향해 항해 했었지. 눈부신 햇살 아래 이름 모를 풀잎들처럼 서로의 투명하던 눈길 속에 만족하던 우리 시간은 흘러가고 꿈은 소리 없이 깨어져 서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멀어져갔지. 그리움으로 잊혀지지 않던 모습 시간 속에 잊혀져 긴 침묵으로 잠들어가지 온 거리를 지어 너는 새로 돋은 날개를 어루만지며 돌다가 허물어진 밤에 그 가슴과 가슴에 떠나버리면 아침에 뜨고 나의 고단한 꿈은 밤을 잊은 채 온 거리를 헤매이는 그리움. 지친 사람들을 보며 해지는 어느 마을을 스쳐 지나갈 때 조그만 내 위에 민족 소리가 처럼 내게 다가와 조그만 역광장에는 불빛은 없고 멀리서 빛나는 간판 뒤로 기적 소리만 어릴 적 보고 봤던 꿈은 밤과 같이 어둡고 까만 길을 비춰주는 가로등처럼 다가왔다. 이내 사라지고 마는 그리운 날의 기억은 내게서 멀어지고 발길 닿는 대로 떠나야 할 이 밤이 다가와서 조그만 내 귀에 소리쳐 외치며 눈을 떠라. 무엇이 내 작은 가슴을 비춰주는 커다란 될 수 있을지.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들어봐. 여자 앞에서 이제 다시는 떨리지 않게 되는 여자들을 단 한순간에 사로잡아 버릴 수 있는 비결. 그들이 멍청하거나 영리하거나 그들이 미리거나 누이거나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처음 사랑을 고백해 하는 비결. 그런 비결이 있나요? 이제 다시는 떨리지 않게 되는 비결. 여자들을 가난 순간에 사로잡아 버릴 수 있는 비결. 그들이 멍청하거나 영리하거나 그들이 미니거나 누구이거나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처음 사랑을 고백해 하는 비결. 그들이 멍청하거나 영리하거나 그들이 미니거나 누구이거나

새벽 바람이 불어 내 잠을 깨우고 새벽 종소리를 들을 때 아침 햇살이 내 창가를 저 헤어날 수 없어요. 어느새 파란 하늘은 내 어깨 위에 걸어가는 사람들 틈에 내 모습은 마치 얼어붙은 사람의 꼭 담은 들리질 않는 소리를 난 귀 기울여요. 난 귀 기울여요. 따라서 외로운 노래 노래 속에 잠기어 눈물 흘릴 때면 보랏빛 어둠 속에서 또 돌아오는 모습 깊은 바다와 같이 흔적 없이 흐르는 사랑의 시간 속에 그 모습 곱게 새겨 넘으며 아침이 밝아오며 진실한 그리움에 잠든 이젠 알 수 있어요 진실한 그리움에 잠 속에 내 뜨거운 마음은 이 텅 빈 어둠 속에 우리의 사랑은 그대와 함께 우리들은 내일과 희망이 있어 사랑의 노래 없어 쓸쓸했던 산과들 반은 우리들의 다정한 것이 되어 있어 여기서 우리 사랑과 Yeah.